백두산 선출위인들을 남녘교례가 열렬히 칭송하고 있습니다. 륙사학자 리형구를 비롯한 남조선 각계는 김일성 주석님의 생애는 위대한 전통과 시대와 민족 앞에 남기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꺼질 줄 모르는 태양처럼 오늘도 세계 만방에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저국 통일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. 남조선의 인민들은 김종일 용도자님께서 김일성 주석님을 전세만세 영원히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교리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셨다고 하면서 용도자님의 이 위대한 공적은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. 출판 보도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역사를 빛내이시며 이 땅 위에 인민중시, 인민존중, 인민사랑의 별천지를 펼쳐주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는 이북을 근로민중이 주인이 된 사회주의 국가로 백성만을 아로새기는 강국으로 명성을 떨치며 세인의 경탄의 대상으로 되게 하신 인민사랑의 위대한 정치가이시라고 격찬했습니다.